Every time I close my eyes 그날이 생각날 때면 Every time I close my eyes 다시 또 설레이곤 해 언제나 내 Light of candles is where I sang my song